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수륙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주최 작사 전종근 작곡인 이 가요는 주최 84 1995년 위대한 수륙 김일성 동지의 서고 한돌쇠 즈마요 오보이 수륙님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친 우리민의 졸졸한 마음을 반영해서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바치신 수륙님의 인민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저국과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칭송하고 그 일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담고 있는 높은 사상은 품있는 선율용상에 의해서 더욱 깊이 있게 안겨옵니다. 라네림 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일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숭엄하면서도 장중한 정서로 일관된 노래의 선율은 간결한 구조 속에 규칙적이면서도 무게 있는 리듬 진행과 유창한 선율 진행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특색 있는 선율용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서 창작된 수륙용생 성가의 빛나는 모범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요 수륙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완성된 다음 몸소 노래를 들어주시고 이 노래는 슬플 때 불러도 좋고 기쁠 때 불러도 좋으며 금수산 기념궁전에 가서도 부를 수 있고 합창으로도 부를 수 있는 좋은 노래라고 당가 같기도 하고 국가 같기도 하다고 뜻깊게 교시하셨습니다. 가요는 오보이 수령님을 영원히 인민의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민의 졸졸한 마음의 분출을 그대로 가사와 선율에 진실하게 반영한 수륙용생 성가의 세계적인 모범으로서 우리민과 전 인류의 심장 속에 용생불멸의 성가로 끝없이 울려퍼질 것입니다. 순서로 노래 태양의 노래는 영원하리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안정호 작사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87, 1998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사에는 우리인민 모두에게 자주적인 삶을 안겨주시고 자유로운 한 품에 안아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인민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해와 달이 닿도록 영원히 높이 모셔가려는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의지가 뜨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폭넓고 졸졸하게 흐르는 선율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율용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매개 악단의 첫 악구들에서 6도 이상의 넓은 음진행을 이름으로써 졸졸함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요는 우리민들의 가슴마다에 끌어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심을 풍만하고 졸졸하게 형상함으로써 수령용생의 성가로 인민들 속에서 논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도에만 가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숭고한 세계는 인민이 부르는 수령용생의 성가 태양의 노래와 함께 저국 강산에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손을 따르는 존재. 이상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